미셸, 여기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신기한 것들을 가득 펼쳐놓고 교환하고 있구나. 아, 여긴 시장이라고 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이는 곳이지.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쉬우니 내 옆에 붙어있도록 헬로. 하! 감히 짐을 어린애 취급하다니! 무험하도다! 그나저나, 이런 곳에 왔다는 건... 시엘, 너도 사거나 팔려는 물건이 있는 게냐? 어, 오늘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위한 재료들을 좀... 어? 딸기잖아? 아, 어디 보자... 영 상태가 별로네. 역시 날씨가 더워서 관리하기 힘들겠지. 어? 오렌지도 있네? 이건 제법 괜찮아 보이는걸? 얼마지? 오! 싸잖아! 좋아! 이걸로 해야겠다.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꼼꼼하구나, 시엘. 짐은 너무 심심하도다. 사방천지에 구경거리가 있는데 가보질 못하다니,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는가. 어? 저것은 무엇이냐? 신기하게 생겼도다. 아, 저건 과일 사탕이야. 시장에서 자주 파는 군것질거리지. 과일 위에 녹인 설탕을 발라 굳힌 거야. 먹어보고 싶도다. 안 돼, 루. 저런 음식들은 지저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가뜩이나 라녹스는 모래바람이 부는데 모래라도 섞여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시엘, 언제부터 짐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느냐? 잔소리가 아니야.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어? 저기 채소가 싼걸? 아, 제법 싱싱해 보이는데? 짐은 풀은 먹고 싶지 않도다. 네, 거기 당근 두 개, 감자 다섯 개, 그리고... 시간이었느니라. 에이, 그러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따라와 봤자 덥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사람만 많아 복잡하다니까. 재미가 없는 건 시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아까 그 과일 사탕도, 크레페도, 캐러멜도 전부 다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치만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루가 먹게 놔둘 순 없잖아. 돌아가서 내가 만들어줄게. 필요 없다다! 이런 것은 이런 데서 맛보아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아, 이런... 루 지금 토라진 거야? 이런 데서 애 같이 굴면 안 돼, 루. 누가 애 같다고 하는 게냐? 네 녀석 진짜! 아, 이것은... 왜 그러느냐, 시엘?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 이건... 뽀로 파자마. 엥? 굉장해. 이렇게 섬세하게 뽀루가 그려진 파자마는 처음 본다. 너무 귀여워. 심지어 촉감도 좋군. 좋은 원단을 사용했잖아. 좋아, 산다. 저기요, 이거 사고 싶은데요. 대체 어느 쪽이 애라는 게냐, 시엘.